Yeah, T.O.P. right here with S.O.L. And it's been a while, you see. Yeah, long time no see. I still remember them days. You remember? Reminiscing over you. Over you. Over you. Yeah, but I'm right. Oh, oh, oh, oh. 익숙해 봤을까 벌써 빛이 났나 봐 마지막 마침표 찍어놨던 나의 시도 다 찍고 다시 깊고 죽기도 헤매헤매는 게 아니야 날 찾아 가는 곳이 지물 도망가 푸른 바다 그 위를 얹혀 얹혀 헤엄쳐가는 고래의 꿈 어색했었던 첫 대면 오고 가던 서로의 배려 어느덧 함께한 세월 가끔의 갈등과 우리 함께 밤새며 우리의 역사는 새벽 새로운 우정을 다짐하네 때때로 나도 안다고 어리석었던 바보 날카로운 지적의 친구와 이야기하고도 마지막이라는 약속 아직 나도 지켜질지 몰라 나도 날 잘 몰라서 그래서 몰라 친구였잖아 우리 함께라면 어린애 마냥 이제 내가 어디 있는지 어디 가는지 몰라 황황하잖아 늘 떠나보낸 후에 깜깜하잖아 이제 네가 어디 있는지 어디 가 슬픔의 기록이